안녕하세요. 오키도키입니다. 오키도키는 독일에서는 퀴어들이 모여 나누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입니다. 저는 담비라고 하고요. 벤입니다. 스카입니다. 베디입니다. 일입니다. 와. 와. 와. 웃긴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 이어서 저희가 네, 1김이 오신 기념으로 젠더 디스포리아에 대한 얘기를 해보기로 했죠. 와. 얘 좀 나타실 거면 하실 거. 눈치 보면서 하지 말라고. 내가 끙끙거리면서 하지 말라고. 와.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일일이 빵 터지셔. 뭐라도 해야 하나. 약간 숙하님 리액션 팬인 것 같은데. 너의 지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다. 평소에 숙하님의 팬이셨나. 되게 가끔 보면 약간 좀 되게 특이한 취향이신 분들 있더라고요. 약간 그 제가 맨날 이제 말하는 게 그 아즈만가 대왕에 고양이 좋아하는데 맨날 고양이한테 물리는 애 있잖아요. 난 걔 좋아해. 아즈만가 대왕 맞나요? 응. 머리 까맣고 키. 네, 키 크고 머리 까맣고 막 맨날 고양이 되게 좋아하는데 가서 막 뭐 이러고 맨날 물리고 이러네. 그러네요. 뭐. 약간 그런 이미지. 좋아해. 약간 가오나즈 이런 느낌도 있고. 목소리 비슷하다. 되게 좋아하시네. 오늘 1,2임 특집이니까. 뭐예요? 아니. 진행하려고. 아니 오늘 가오나즈 특집이 아니고. 네, 얘기를 해보시죠. 배님. 하세요. 배님이 먼저 하세요. 뭐 할까요? 젠더 디스포리아에 관해서는 담비님이 제일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현재 가장. 근데 사실 저의 디스포리아에 대해서는 이미 막 지난 화에서도. 근데 솔직히 담비 씨 그거에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결론을 냈지만 그걸로 아직까지 말끔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여전히 아니 그거는 몇 초 단위로 지금 곧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귀에 피나게 하잖아요. 저는 마음을 먹었는데 네. 여러분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주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이제 아침 눈을 떠보니 택시를 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택시까지 타야 돼? 네. 아휴 정말 마음이 심란할 테니 대기만큼을 이용할 수 없죠. 정말 그렇게 할 거니까 네 제발 네 그렇게 하세요. 할 거니까 진짜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꼭 진짜 그렇게 될 줄 알아. 서프라이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디스포리아에 대해서는 되게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청취자분들이 네. 워낙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벤님 같은 경우에 트랜지션 얘기를 굉장히 짧게 간결하게 짚고 넘어갔잖아요. 얘기를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질문이요? 젠더 디스포리아라는 게 아 뭔가요 박사님? 네.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림? 아 진짜? 게스트로 나오신 일림? 그러니까 젠더 디스포리아라는 게 사실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자기 신체에 대한 거부감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됐을 때 그거에서 오는 거부감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사회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남성으로 인식되는 상황이 오면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리고 육체적인 거에 있어서도 얼굴 뭐 모양이라든지 뭐 턱선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어떻게 인지되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디스포리아를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성기 디스포리아는 그냥 육체적 디스포리아 하나의 예고요. 그리고 성기 디스포리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분적으로 있어요. 저는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수술을 받기는 무섭고 약간 그런? 근데 이거는 사실 있다고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냥 조금 근데 좀 심한 사람들은 진짜 그것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봤고 그러니까 다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디스포리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그냥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가 자기가 트랜스젠더라는 걸 딱 인지한 순간부터 그냥 그 디스포리아가 굉장히 강해져서 그 되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분들도 몇 분 뵀어요. 그러니까 그냥 디스포리아를 요약을 하자면 육체적인 혹은 사회적인 그런 성별에 대한 거부감, 스트레스 등인 것 같네요. 저도 두 개, 그러니까 사회적 디스포리아랑 바디 디스포리아가 둘 다 있었는데 일단 수술하고 나서 바디 디스포리아는 굉장히 많이 사라진 상태이고 말씀하셨듯이 뭐 성기 디스포리아는 뭐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도 솔직히 막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쪽으로는 아예 수술 생각조차 안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정정을 솔직히 제가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이제 하려면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니까 외형 뿐만은 이제 그걸 이제 드러내야 하니까 그래서 솔직히 좀 그거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 사회적인 디스포리아는 솔직히 그건 독일에서는 별로 많이 느끼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잘 다행히 잘 패싱이 되어서 불편함 없이 지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디스포리아를 겪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예전에 비하면 진짜 그 부분은 되게 많이 나아졌어요. 제 자신이 느껴도 되게 그거는 아, 하길 잘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방금 전에 1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본인이 트랜스젠더임을 자각하고 나서 디스포리아를 더 크게 혹은 뭐 극대화된 게 뭔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디스포리아라는 거는 날 때부터 쭉 계속 경험을 하는 것일까? 혹은 뭐 뭔가 언제부터 그게 그것도 다 사람마다 약간 자각하고 이런 게 다른 걸까요? 저 뭔가 섹슈얼리티나 이런 것도 다들 다 자각하는 시기가 다르듯이 디스포리아라는 단어 자체를 사실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젠더 디스포리아가 있고 그러니까 디스포리아라는 것 단어 자체가 원래 젠더 관련해서만 있는 단어인가요? 그거를 제가 1,2,3만 황급히 검색 저도 좀 그게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외모 콤플렉스 맞아요. 그쵸. 네, 저도 솔직히 제 몸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뱀님이랑 이제 저희가 사석에서 얘기를 했는지 녹음 중에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가슴 수술의 경우에 가슴이 좀 크신 여성분들도 그냥 축소 수술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진짜 별일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슴 디스포리아가 지금 크니까 가슴 수술해도 진짜 별일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가슴 수술했다고 사람들이 뭐 그걸 그렇게 크게 이상하게 느낄 일도 아니다? 이런 말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이거 제가 특별하다고는 생각했는데 한국에선 또 나오는 이 나르시시즘 문제 근데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네. 대단하네.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게요. 왜? 프라이드. 이제 와서 이게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게. 그러니까 오히려 서양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 있잖아요. 유럽에서 오히려 그런 젠더 막 이런 여성, 남성 그 여성성, 남성성 이런 거에 대한 그 생각을 오히려 더 너무 많이 하게 돼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담비 씨는 한국에서 계속 살았다면 이런 뭐랄까 젠더에 관한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다닌 그 대학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이 좀 많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정치적이고 약간 좀 철학적이고 약간 힙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고 뭐 경험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만큼까지 깊게 고민했을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조금 그냥 겉표면만 내가 하는 정도? 뭐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님은 그 아까 사회적 디스포리아에서 사람들이 본인을 남성으로 됐을 때 불편함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을 여성으로 됐을 때는 그러면은 어떠신가? 편하고 편하다 했나? 편하고 되게 이렇게 이게 맞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호칭 같은 거에 있어서 가장 민감할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한국어는 그 호칭이 뭐 손 아래 손 위로 다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사실 저한테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제가 느끼기에 나를 봤을 때 이게 패싱, 완벽 패싱이 스트레스가 안 되는 상황인데 듣는 분들을 위해서 스트레스가 뭔지 설명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고 싶은 성별로 보이고 이제 전혀 주위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는 상태? 어떻게 해도?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 전 안 그래도 제가 그 커밍아웃을 하자마자 누나라고 불러준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고 디스포리아가 사라지지 않는 게 얘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자연스럽다고 느껴지지가 않고 되게 자기적이다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호칭이 조금 저한테는 아직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다른 문제 있어서는 그냥 지금은 한국 같지만 되게 그 켈란에서 친하게 지냈던 그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이 어린 시스 여성이 있는데 그 친구는 저랑 지낼 때 진짜 저를 적어도 남자로는 진짜 절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느꼈고 지금 켈렌에 계신 뭐 다른 뭐 여성분 시스 여성분들도 저를 그렇게 대해주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그렇게 저는 다르게 느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조금 되게 마음의 안정감을 얻었어요. 맞아요. 그런, 그게 네.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저는 막 사람과 학교나 이제 사회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한테 굳이 이렇게 커밍 아웃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도 뭐랄까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를 대하고 남성으로 대하고 이제 호칭을 불러줄 때 오는 안정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뭔가 말하기가 꺼려지고 싫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의식하는 순간 이게 뭔가 그 사람들이 나를 의식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까봐 솔직히 그게 무섭기도 하고. 담비 씨는 어떻게 불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벤님을 만나기 전에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이미 되게 스스로 젠더 케어라는 거는 알고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여성인 척 하는 상태였는데 이제 그래서 되게 그 호칭 문제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벤님이 저희가 되게 지금 막역한 사이에서 벤님이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근데 일반적인 한국 상황이라면 오빠라는 호칭을 쓰는 게 맞잖아요. 왜? 어휴. 아, 너도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기 싫잖아요. 네. 아, 그니까. 아, 원래도 되게 오빠라는 사람을 안 좋아하긴 하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솔직히. 그니까, 그냥 솔직히, 그냥 한국, 그, 시스젠더 헤테로 남성이면, 오빠라고 부를 생각을 아예 안 할 텐데, 뭔가, 저도 약간 그런 자기적인 의미로 살짝 그게 있었던 거예요. 뭔가 그렇게 불러야 할까? 그러니까 그래야 이 사람이 더 편하게 느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부르진 않았는데 왜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는 그 단어가 나올 수가 없는 단어고 일단 벤이라는 그 멋진 이름이 있는데 굳이, 그니까 본인이 정한 호칭인 거잖아요. 사실, 벤이라는 이름이. 그냥 저는 그냥 벤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거를 벤도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니까 저는, 벤님이 저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담비가 편해요. 그냥, 담비 아니면 너. 그래서 제가 한국말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만약에 3인칭으로 하고 싶으면, 개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개. 그 애, 그 사람, 굳이 그 여자, 그 남자라는 말 굳이 안 해도 되고 그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독일말에 그 게 있잖아요. 프라우랑 그 헤어가 있는데 두 단어 모두가 이제 본인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확실히 그런 게 있지. 뭐 하나라도 덜 불편한 건 없나? 어쨌든 좀 담비가 지금 지정성별 여성으로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담비 씨를 남자인가?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몇 번 있으면 좀 좋아하잖아. 그냥 저도 댐에서 입 다물고 있을 때 용어 프라우라고 그런 호칭으로 불려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기분 되게 좋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둘 다 그렇게 기분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남자로 이제 불리면 그냥 좀 심각하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되게 웃기다? 그냥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상황적인 느낌? 네, 약간 뭔가 나 아닌데 네. 그렇게 보다니 웃기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여성으로 인지되던 게 불편하셨는데 그거랑 다른 상황이 된 거에서 온 약간 그런 그런 느낌? 네, 그쵸. 그렇다고 해서 딱히 막 어느 쪽에 네, 어느 쪽을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그러면은 영어에 독일어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에서는 젠더퀴어 분들을 향해서 they, them, their라고 네. 얘기를 하던데 그런 호칭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것도 싫어요. 아 근데 그게 제 생각에 그건 제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가 더 있으면 나을 텐데, 그러니까 왜 그거밖에 생각을 못 하나 싶은 거예요. 저는 왜 사실 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왜냐면은 3인칭 대명 그러니까 그게 복수잖아요. 네. 복수잖아. 그거. 그래서 들을 때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마치 내 안에 여럿이 네. 여럿이 있다. 약간 이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약간 이런 느낌.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모국어가 아니라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 그런 부분에서 한국어가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이름으로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님 모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되게 많잖아요. 맞아. 그런 면에서는 한국어가 되게 저도 이제 제가 젠더 키우니까 내가 그런 것들이 불편하니까 굉장히 그런 걸 안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평소에. 근데 한국말로 할 때는 제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 뭐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나 이러면 이제 저도 she, he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보니까 영어권 분들은 영어권 퀴어분들은 되게 그냥 모든 사람을 데이로 지칭하는 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아직 잘 안 되고 모국어도 아니고 일단 우리한테는 이게 아, 학교에서 다 문법으로 영어 배운 사람들한테는 모든 한 사람을 데이로 지칭한다는 게 아직 되게 낯설고 독일에서는 뭐라고 해요? 왜냐면은 독일어는 여성 대명사랑 복수랑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때 또 담비 씨가 저한테도 그걸 네, 이상하다고 그거 이상하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 제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그게 데이 말고도 그런 제3의 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영어권에서 Z라는 걸 쓰기도 하고 네. Z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Z2에서 Z라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근데 그 모든 게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약간 그야말로 약간 자기적이다 약간 이렇게 느껴져서 아, 왜 이들은 대명사를 못 읽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바이너리 젠더 혼란 젠더 디스포리아 얘기하다가 호칭까지 왔는데 그러게요. 뭐야 우리 젠더 디스포리아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이것도 중요한 문제긴 해요. 왜냐면 호칭 때문에 디스포리아를 받는 경우도 뭐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동생은 호칭을 바꿔서 불러주긴 하는데 엄마는 아직까지도 그 호칭을 쓰고 있으니까 옛날 호칭을 이름으로 불러주면 정말 될 텐데 굳이 이제 약간 뭐랄까 그런 고집을 부리는 이유들을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런 면에서는 엄마랑 통화할 때도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좀 아 내가 트랜스젠더라는 걸 한 번씩 깨닫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떠세요, 부모님? 아,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는 혼자라 가지고 다른 뭐 동생이나 손이가 없어서 그랬는데 갑자기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게 강아지가 있잖아요. 아~ 근데 강아지 엄마가 맨날 저보고 형아라고 부르고 형아 온다고 막 그랬는데 저희도 아이고 그것도 진짜 웃긴 것 같아. 강아지 그 동물한테까지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스스로 갑자기 흥치흥치 놀랄 때가 저희 집 고양이들 때 제가 누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써가지고 좀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누나라는 단어에 뭔가 약간 성별 자체를 제가 아예 인식을 안 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처음 이제 독일에 와서 뭐 편지 같은 걸 받을 때 아 그 당연히 프라우윤이라고 제 성을 얘기한 적이 없나요? 당연히 프라우라고 적혀있는 그걸 볼 때 맞는 말일 텐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약간 그런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지? 저 그냥 처음에 오글거려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요즘 편지 받을 때마다 좀 짜증나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프라우드 있으니까 받을 때마다 아이씨라고 그런 거는 그거 고쳐달라고 할 수 없나요? 언니는?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뭐 대부분 제가 고쳐놓긴 했는데 이제 보험이라던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은행이라던가 그런 거.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날라오니까. 근데 벤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독일 보험으로 네. 그 트랜지션 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지 저 개명했을 때 개명 이제 했다고 이름 바꿔야 돼서 보험사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 이름을 바꿔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성별도 같이 바꿨니? 라고 물어봐가지고 서류도 있냐고. 그래서 아 그건 아직 없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면 이거는 못 바꿔준다고 그랬었어요. 아니 서류가 없다고 편지 보낼 때 헤아로 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일괄적인 거라서 그런가? 그렇겠지. 차라리 그거 없애면 좋을 텐데 그냥 이름만 딱. 저도 그 생각 진짜 많이 해요.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그거를 해야 되는지 잘. 근데 그건 저도 불편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 성별을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너희를 어떤 고정관념 안에서 틀 안에 가두겠다 이런 걸로 들리니까 그냥 어쨌든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 아까 배님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실은? 네, 없으면 솔직히 편하고. 1님도 그렇게 느끼세요? 호칭을 아예 안 붙였으면 좋겠다고 느끼세요? 저는 그냥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지금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는 저보다 10살이 어린데 제가 좀 켈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오픈한 사람 초기에 오픈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저를 제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 이후부터 아마 처음에 시작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언니라고 부르기는 불편한데 이름으로 부르면은 불문제 없고 이름도 제가 이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이름을 썼으니까. 근데 그것도 또 웃긴 스토리가 제가 괜찮은데 그거에 주위 사람들이 불편하는 거예요. 나이가 10살 차이 나는데 이름으로 부르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괜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게 해달라고 했고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호칭이 없는 게 편할 것 같은데 또 제가 패싱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호칭으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호칭을 부르든지 간에 제가 그거를 인식을 하게 되니까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호칭을 부르면 또 젠더를 인식하고 젠더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디스포리아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보다 그 어린 남자 동생이 누나라고 부르든 형이라고 부르든 둘 다 그 젠더가 인식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1님은 언니나 누나 이런 호칭을 들었을 때 네. 약간 그 기분은 좋아요. 그래도 기분은 좋지만 네. 스스로 그런 뭔가 그런 게 드시는 거예요? 뭐랄까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그런 이렇게 느낌? 내가 불려도 되나? 이런 네 맞아요. 아 내가 이 호칭에 어울리는 뭐 모습인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감정. 약간 이게 제가 자존감이 더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네. 되게... 아, 내가 이렇게 불릴 수 있을 거라고 약간 차마 생각 못했어서 그런 건가요? 약간 꿈 같은 상황이라고 할까?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네, 뭔가 자기 혐오적인 느낌 맞아요, 맞아요. 뭔가 그거였지. 내심 기분은 좋지만 네. 기분은 좋은데 아, 되게 신기하다. 그 기분 좋음이 약간 감사함? 고마움 이런 기분 좋은 부분이 하나 있고 되게 뭔가 창피한 것도 있고 좀 뭔가 미안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 동생이 나를 오빠라고 불러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들을 때마다 좀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고 뭔가 내가 얘를 하여금 되게 좀 이런 뭐랄까 이런 호칭을 부르게끔 하진 않았지만 얘가 어쨌든 나를 위해서 불러주는 거기 때문에 좀 미안한 감정이 있기도 해요. 그런 내가 이렇게 뭔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그런 죄책감이라든가 아무튼 그런 게 조금 있고 그리고 불리는 내 자신도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드는 마음은. 근데 그거에 거부감이 가장 없을 때를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같은 MFTF가 언니라고 불러줄 때는 그때는 진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아 맞아요. 그럴 때는 뭐 그냥 편 그럴 때는 진짜 편해요. 편하게 듣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면 벤이 말한 동생이 뭐 이렇게 오빠라고 불러줄 때 막 이런 상황이 모두 순간마다 뭔가 그런 커밍아웃하는 느낌인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되게 뭔가 미안하니까 하다 보니까 벤님 뭐에서 나오는 미안하니까? 그냥 내가 사회에 잘 맞춰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것을 내가 바꾸고 얘한테는 계속해서 내가 그렇잖아 원래, 익숙했던 그런 늘 언니였는데 늘 언니였는데 이제 어쨌든 내가 나의 이기 뭐 이기심인가 어쨌든 그걸로 하여금 내가 이 길을 선택했고 얘한테는 이거를 강요는 아니지만 어쨌든 얘가 바꿔서 불러야 하니까 이해를 바라는 거에 대한 미안함. 저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에드님도 지금 에드님 잠깐 나갔지만 에드님도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느냐. 왜냐면 계속해서 언니라고 불러왔는데 언니라는 호칭이 불편하냐. 근데 저는 불편하진 않다고 대답했거든요.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불러라. 근데 그 이유가 왜냐면 딱히 불리고 싶은 그런 대체어가 없고 그냥 가능하면 저는 그냥 근데 워낙에 그런 호칭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냥 가능하면 그냥 담비라고 하면 좋겠는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 나이 차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아직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네 아무튼 호칭이 굉장히 기네 생각했던 것보다 호칭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되게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그치. 거니까. 네. 네. 우리 네. 마무리 하나요? 우리 네. 젠더 디스포리아 얘기 충분히 했나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마무리로 끝내는 거죠? 네. 더 하실 말씀 없나요? 없습니다. 1님 하실 말씀 없나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젠더 디스포리아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